HUBS. Hubsnomics.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 휴방을 깨고 다시 저희가 찾아왔습니다. 다들 어딘지 아시죠? 바로 한양인이 모두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바퀴를 굴리는 이곳, HUBS 경제정보센터 홉스노믹스입니다. 이제 제법 날씨도 쌀쌀하고 두꺼운 옷을 입으신 분들도 많이 보이네요. 덥지 않고 청고마비의 아름다운 가을 계절이 만연해서 어디 놀러갈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홉스노믹스에서는 경제와 정치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테마파크의 사례와 함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간만에 라디오에 잔뜩 긴장한 김태한 엔지니어와 라디오 1년 반의 짬을 보여주는 저 박선미, 그리고 콜사인 오류가 나지 않을까 불안해하는 권하인 기자와 홉스노믹스 함께합니다. 가보자고! 아인개미, 혹시 어렸을 때 레고 한 적 있어요? 당연하죠, 선민개미. 정말 너무 많이 했어요. 레고로 하나의 마을을 만들고 꾸미는 일이 어찌나 재밌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영국에 레고랜드라는 게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당장 영국으로 달려가고 싶었답니다. 한국에도 레고랜드 개장했잖아요. 어린이날에 난리 났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저 진짜 초등학생 때부터 레고랜드가 한국에 개장한다는 소식 엄청 기다려왔었는데 드디어 올해 개장했죠. 선민개미, 레고랜드 가봤어요? 아니요, 아직 못 가봤어요. 아인개미는요? 저도 아직 못 가봐서 이제 갈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아니, 근데 요즘 레고랜드 사정이 조금 안 좋아 보이던데요? 역시 헌믹스 아나운서 맞아요. 오늘은 레고랜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뉴스를 보니 레고랜드의 개발사가 개장 5개월 만에 부도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레고랜드는 영국의 멀린 엔터테인먼트가 운영하는 세계 3대 테마파크 중 하나인데요.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오는 글로벌 테마파크로도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었죠. 그런 멀린 엔터테인먼트가 2011년 강원도와 함께 강원도 춘천에 있는 중도에 테마파크를 짓기로 했어요. 그런데 테마파크를 지으려면 테마파크 주변을 개발하고 꾸밀 수 있는 회사가 필요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강원도가 만든 회사가 바로 강원중도개발공사인 GJC입니다. 제가 잘 기억하고 있는 것인진 모르겠는데 몇 년 전에 공사하던 자리에서 엄청난 유물이 나왔다고 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2014년에 엄청난 청동기 유적들이 발굴됐는데요. 거기에 이어서 고구려 무덤을 시작으로 유물이 9,000점가량 발견돼서 역대급 유적지라는 사실이 알게 됐죠. 공사가 10년씩이나 걸린 이유가 있었군요. 공사가 굉장히 지연됐겠어요. 네. 그런데 공사는 진행이 중단됐는데 사업비는 계속 나가게 됐어요. 헉! 공사는 안 하고 돈은 계속 나가고 공사가 제대로 이뤄지기 어려웠겠는데요. 원래 멀린 엔터테인먼트가 레고랜드의 운영만을 맡기로 했었는데요. 보다 못한 멀린이 직접 나서서 레고랜드의 설립을 추진시킵니다. 유적지 근처에는 박물관을 짓고요. 유적지를 피해 레고랜드를 만들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레고랜드를 마저 설립시킬 수 있는 돈은 남았었나요?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에도 계속 사업비가 나갔다고 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선민개미. 정확한 사정은 조금 쉬고 더 자세히 알아봅시다. 선민개미, 지금 이미 절반 넘게 써버린 출자금으론 레고랜드 건설이 힘들어졌죠? 그래서 생각해낸 카드가 뭘까요? 아, 알죠. 채권을 발행하는 거 아니었을까요? 맞아요. 투자 목적의 특수회사를 따로 만들어 2천억 원어치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끌어모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 채권에서 부도가 난 거예요. 이 채권이 ABCP, 자금 유동화 기업 어음이었는데요. 레고랜드가 앞으로 벌 돈을 담보로 투자를 받은 거죠. 그런데 레고랜드가 그만큼의 돈을 못 벌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채권을 바로 뚝딱 발행해서 투자를 받을 수 있었던 거죠? 강원도가 나섰습니다. 강원도가 채권 지급 보증, 다시 말해 책임을 진다고 한 거예요. 지방자치단체인 강원도가 지급 보증을 서게 되면서 이 채권의 신용도가 매우 높아져서 거의 지방채급의 채권이 됐어요. 그래서 국내 증권사 10곳, 운용사 1곳이 이 채권을 믿고 투자했었던 거군요. 그런데 만기일이 지난달 29일이었지 않나요? 네, 맞아요. 그런데 만기일 하루 전날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GJC 회생신청을 하겠다고 발표했어요. 강원도가 이 돈을 갚지 못하겠다는 거죠. 신용도가 A등급이었던 이 채권은 결국 일주일 후에 디폴트, 즉 채무 불이행을 뜻하는 D등급이 됐어요. 설마 강원도가 나서는데 부도가 나겠어? 싶었는데 정말이 됐군요. 사실 여기에는 강원도가 레고랜드나 알펜시아 리조트 등 버린 사업들이 꽤나 많았고 여기에 코로나 상황까지 겹치면서 강원도의 재정 부담이 컸기 때문이라고 그 원인이 분석돼요. 강원도의 문제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여파도 어마어마하다고요? 네, 선민개미. 이제는 지자체가 약속한 지급보증도 믿지 못하겠다는 불신이 금융시장 전반에 퍼졌고요. 채권시장은 급속도로 얼어붙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같이 신용도가 최상급이던 공사체들도 줄줄이 유찰되기 시작했고요. 기업에서도 자금난이 발생하기 시작했죠. 아이고, 그 여파가 매우 크네요. 강원도는 어떻게 조치하기로 했나요? 결국 강원도 측은 오는 12월 15일까지 전액 상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고요. 정부도 채권시장 안정을 위해 50조 원 이상의 돈을 풀었어요. 그런데 지금 기준금리 인상이 내년 1분기까지는 예상된다고 전부터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앞으로의 경기 상황은 더 좋지 않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휴, 상황이 이렇게나 좋지 않다니. 아인개미 수고했어요. 네, 선민개미도요. 빨리 경제 상황이 안정됐으면 좋겠네요. 자, 이번 주 헙스노믹스에서는 이번 레고랜드 사태를 통해 경제 문제에 정치적인 접근이 펼쳐질 시 얼마나 큰 시장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지난 3주간 저희 헙스노믹스 푹 쉬다가 다시 돌아오니까 너무 힘드네요. 그래도 쌀쌀한 날씨에 경제 소식 들으면서 교정을 걸으니 지식도 쌓고 기분도 점점 좋아지지 않나요? 곧 아내지 PD의 맛있는 빵 소식, 갓꽃빵도 시작되니까 귀 쫑긋해주세요. 한양인들이 모두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저희 헙스노믹스의 바퀴는 계속 굴러가고 있는데요. 다음 주에도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1월 9일 수요일 헙스노믹스를 마칩니다. 헙스노믹스는 박선민 아나운서와 김태환 엔지니어, 그리고 권하인 기자가 함께합니다. 다음 주에 봐요. 안녕. 뿅. HUBS